제일 높은 곳에 난 되게 원해 느껴서 내 answer 내 혈관 속에 날 뛰는 new wave 내 거대한 passion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레하 I'm fearless a new bitch new crazy all I got next one What you looking at? What you looking at? What you looking at? What you looking at? What you looking at?